바라본다. 옆자리 여전한 너의 분격. 햇빛 거리 가운데 넌 뒤돌아본다. 그때 알게 되었어. 난 널 떠날 수 없는 걸. 우리 사이에 그 어떤 힘든 일도 이별보단 버틸 수 있는 것들이었죠. 사랑하겠어. 널 사랑하는 거지. 사랑이라는 이유로 서로를 포기하고 지지칠 것 같지. 할 수 없어 난. 너를 이후에 우리 바다처럼 깊은 사랑.